Dear priest, 고백할 게 있어. 피한 방과 tears, 그저 연극일 뿐. 이거는 미련 도배, 아름답지만 born bad. 예측하지만 no way, it's just not too much. Oh, 아름답지만 손짓할 거야. 첫인상은 강한 게 좋지. Oh, 다정하지만 얼음장 같아. Gonna make you crazy. Ooh, 가운데던 심장이 나를 볼 때 you like that 못할지 몰라. 나 원치인지 can't you see. 5, 6, 7, 8. Watch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 춤은 걸어 SMZ야. Watch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 춤은 걸어 SMZ야. 절벽에서 turn 처음 보는 색채로 물든 동공 뜨거운 별 깨는 빛의 love 쉽지는 않을 거야 out of control 향기 가득 채우듯 밀어 연기 속으로 널 밀어 여섯 방울 맺지지러 and we pop it to the mirror 온몸에 퍼져있는 pearl 계속 갈아들어 swirl 보여줘 달콤한 curls let them be you are and yeah oh. 'Cause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